들었지? 몇 달 들었지? 내 강의를? 4월달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 내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쓰기. 대학 떨어져 봐. 저 집에서 나한테. 진짜. 원희 아버님이, 아버님 계시잖아. 그리고 나한테 와갖고, 야, 니가 뭐야. 이 앞에 차 앞에 서버렸고, 갈아버리면 어떡해. 사실 은근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아, 진짜. 진짜 다행이에요. 아주, 아주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야. 사실 은근히 걱정. 이거는 너는, 넌 지금 1학년이니까 내가 봐주는데, 국어, 이번 기말고사에 국어를 갖다가 85점 이상 넘지 않으면 알아서 해. 이번 달 말에, 이번 강의가 끝나지만, 우리 애가 네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거 알고 있지? 성적을 체크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안 넘으면 바로 기학부 형들이 가서 다구리 논다고 알지, 다구리. 응? 너 볼살 다 빠져,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가, 공자의 논어를 읽습니다. 공자의 논어를 읽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자의 논어가 굉장히 뜬금없이 마지막에 동양사상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동양사상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공자의 논어가. 그러니까 호메로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호메로스 다음에 뭐였죠, 강명 씨? 안티고네.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율리아, 그 다음에 신고, 군주론, 방법서설, 통치론, 로크의 통치론, 그 다음에 벤담 전에 뭐 읽었나? 법의 정신,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이렇게 이제 읽어왔어요. 지난달까지 이제 갈 폴라니 책까지 다 읽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논어를 제가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 서양 철학 전공하냐? 서양 철학도 서양 근대 철학인데. 제가 독일 관념 철학 전공자인데. 뭐 뜬금없이 논어, 아, 이거 믿기 어려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라고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는데. 성균관대학 동양 철학과에 Y 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Y 그러면 양으로 짐작이 되죠. 지금 퇴직하셨는데 독일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해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야. 한문을 잘 못하셔. 그래가지고 노자 도덕경을 독일어폰으로 읽는다는 그 동양철학과를 나온 사람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그랬어. 제가 봐도 그때 예전에 박사학위 다닐 때 봐도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뭐 네가 뭐 한문을 읽으면 얼마나 읽으면 논어는 왜 논어냐 뜬금없이 논어냐.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대학에 있었으면 이 강의를 못했을 거예요. 일단 대학에 학기가 40주가 없어. 대학은 15주에 30주밖에 안 돼. 제가 40주 한다 그러면 잘났네 이 자식. 그러고 안 시켜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고대 철학부터 고대 저 호메로스부터 시작해서 서양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칼 폴란이 현대 철학까지 그 다음에 동양 철학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전공 영역이 완전히 막 이렇게 짬뽕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 전공 영역 이게 넘어오면 교수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근대 철학 전공자인데 철학과에서도 내가 고대 철학 이번에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시켜줘. 야단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야매 선생 노릇하는 게 사실 속편해. 어쨌든 이제 논어를 우리가 지금 읽기로 했어요. 논어를 읽기로 했는데 이상한 논어를 갖고 왔군요. 네. 책을 준비하세요. 네. 미야자키 선생 논어. 논어를 읽기로 했는데 논어를 왜 읽는가? 이번 달에 4주에 걸쳐서 논어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번 달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공자가 짱이다. 미리 말하자면 공자 죽인다. 논어는 정말 인류가 나오는 내가 읽어본 텍스트 중에 지금 상황에서 논어가 가장 탁월한 텍스트일 수 있다. 지금 상황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상황.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상황에서 논어가 가장 탁월한 텍스트일 수 있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읽어본 텍스트들을 다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논어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가 뭐냐? 미리 숙제를 말해줄게요. 지금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먼저 유인물 하나 받았죠. 그 소동파의 적벽부의 한 구절입니다. 소동파의 적벽부예요. 그게 소동파 거기 잠깐 좋아요. 아 나한테도 있어 참. 그 소동파 그 맨 밑에 그 파자 있죠 파. 그 물결 파자인데 요거 잘못 써 있어요. 물결 파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죠. 요거를 요걸로 고치세요. 소동파. 지금 느닷없이 노노 가르친다고 하더니 또 응? 저 자식이 무슨 소동파야. 소동파라고 하면 일단 아, 저 친구 이상 뭐지? 이상직군. 아, 이상직군. 소동파와 강요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봐. 역겨워? 어? 몰라? 병건 씨, 소동파와 강요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봉파리, 소동파와 강요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봐. 두 분 다 민덕이십니다. 지금 저 소동파 얘기 지난달에 안 했어요? 했죠? 이 소동파는 일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동파 적벽부를 읽고 고상한 것에 눈을 떴다. 그 뒤로 계속 적벽부를 외워왔어요. 즐겨왔고.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소동파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소동파 최고야. 기형도 아우 역시 막 누가 기형도 좋다 그러면은 이름이 기형 좀 화통하게 소동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소동파를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 진짜 내가 쓴 책을 내가 이게 번역한 책도 아니고 쓴 책을 소개하는 게 너무 쑥스러운데 이 강연의 고정강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딱 펴고 면지를 지나서 서브타이틀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여기에 그게 써 있어요. 혹시라도 책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간할 때 여기다 담아라, 여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집자나 이 뿌리아이파리 사장님이나 다 뭔 짓이야 저 새끼 뭐 이랬어요. 어쨌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공산당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유인물 나눠받은 거 있죠. 그 부분이 소동파의 적벽부의 한 구절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여기 왜 쓰여 있는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공산당 선언에 여기 이제 소동파의 한 구절을 써놨죠. 그럼 오늘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노노의 얘기, 그 다음에 소동파 얘기,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얘기. 이게 다 이번 네 달 동안에 다 나와, 이 얘기가. 소동파의 적벽부의 한 구절을 갖다 엮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마르크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노노를 통해서 공자 이야기가 다 연결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아까 공자가 일진이다. 그런데 나는 소동파가 더 좋아. 공자가 왠지 고리타분해 본다. 그러면 동파로. 그래서 우리가 동파회를 하나 만들어서 적벽부를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근데 숙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받은 유인물을 소동파의 적벽부 일구절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한자 도금이 안 달아져 있어요. 그걸 다 달고 종이에 세 번 쏘는 겁니다. 한자 손으로 써야 돼요. 타이핑 안 돼. 손으로 세 번 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이에 세 번.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인격이 드러나죠. 글자가 인격의 그 상징이니까 종인 괴롭지 지금.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세 번을 딱 쏘는 겁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동파의 시구절을 자기 이름 한문으로 써본 이후 이렇게 한문 이렇게 많은 한문을 써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써봐야 됩니다. 제가 서양철학 전공했어도 그래도 한문이라도 이렇게 찝쩍대고 하는 게 군대 제대하고 군대 복학하기 전에 노자 도덕경 제가 세 번 썼어요. 세 번. 삼경은 주역이 많아서 못 썼는데, 주역은 못 썼어요. 근데, 논어하고 대학하고 중용은 맹자는 좀 재미없어. 논어는 재밌는데. 그러니까 논어, 맹자, 중용은 아니 논어, 대학, 중용은 세 번씩 써봤어요. 그냥 쓰는 거야. 알도 모르든. 호연이도 이제 딱 지금부터 막걸리 먹으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애들이 막걸리를 즐겨 먹는데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먹으러 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어? 노자, 도덕경하고 논어하고 대학하고 중용을 세 판을 써. 어?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이렇게 있지. 세 달이면 세 판 쓴다. 알고 있어. 딱 써놔봐. 써놓으면 아 2년 후에 강 선생님이 진짜 저 양반이 선견지명 있는 양반이 할 거라. 사학과 2학년이 딱 되면 그걸 세 판 써본 놈하고 안 써본 놈은 벌써 선생님들이 이게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선생님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해. 선생님이 이뻐하는 학생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선생님 노릇을 지금 내가 선생님 노릇을 이제 뭐야 9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020년 돼가잖아? 선생님이 이뻐하는 학생이 뭔지 알아? 무심코 못마디 한마디인데 좋은 대답이 탁 나와.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계속 선생님 쳐다보는 학생. 돌대가리라도 그런 학생을 이뻐해. 근데 거기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한문이 쫙 나왔는데, 응? 호연아? 한문이 쫙 나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고 말해. 대학 2학년 학생 중에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애가 없어요. 그지? 그럼 당연히 이뻐하지. 그런 학생. 게다가 성적은 주관식이야. 응? 주관식이라는 게 뭐야? 선생님 마음이란 얘기지. 선생님 마음이야. 나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레포트 낼 때, 장만옥에 대한 최대의 찬사를 한 줄씩 써내잖아. 그럼 A 줬어. 관계없어. 본문 내용과 관계없이. 어? 내 밑에도 공부 오래 한 임경준 학생 있잖아. 장만옥에 대한 최대 찬사 써가지고 현대사회 철학적 이해 A+. 줘. 아가 너 사람이 됐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자 배우를 찬양한다. 이거야. 한문 공부를 해. 그러니까 세 번. 호연이는 조연 학생은 숙제가 더 많은 거야. 이번 달 내내 일단 논어를 처음부터까지 한번 쓴 걸 나한테 갖고 와야 돼. 검사를 받아야 돼. 알았지? 막걸리 끊고. 응? 다른 사람들은 다음 주까지 세 번을 쏩니다. 이거는 뭐 자기 생각을 쓰라 해도 없으니까 진짜 국물도 없어. 다음 주에 숙제 안 한 사람은 내가 일찌감치 딱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여기 의자 밑에 숨어있어도 소용없어. 와가지고 딱 숙제금 살 거야 내가. 알겠죠? 딱.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논어에 들어갑니다. 논어는 논어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제가 내가 뭐 논어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논어에 관해서 가장 알기 쉽게 쓰여진 어떤 서점을 가든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저 반디엔 루니스나 어딜 가든지 논어에 관한 책 사서상에 관한 서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 골라내기도 어려워. 저도 사실은 논어 이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철학 전공자가 논어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러면 이게 논어는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어. 하다못해 우리의 그 옥자께서도 네? 이게 김용옥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공자, 옥자 하듯이 옥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TV에서. 그러니까 논어에 대해서 뭐 허튼 소리 했다 그러면 바로 이게 태클이 들어오기 쉬워. 이게 굉장히 연구하기 어려운 텍스트예요. 사실은 그동안 한 텍스트에 들어간 공이 1이라면 논어에는 3을 넣어야 돼. 저는 말하자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내가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닌데 논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요시카와 고지로의 공자와 논어라는 책이 있어요. 요시카와 고지로의 공자와 논어. 이게 일본 TV 방송국에서 이게 했던 것을 NHK 방송에서 고전 강좌 했던 것을 책으로 펴낸 겁니다. 고전 강좌를 했던 거예요. 요시카와 고지로의 공자와 논어. 요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거 읽으면. 이게 논어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한 건데 일본에서는 얼마나 다양하게 논어가 연구되고 그 연구된 논어들이 얼마나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널리 퍼져 있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에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경향도 살펴볼 수 있을 겸 해서 요시카와 고주로의 공자와 노노 요 책을 추천을 합니다. 그것 외에 그다음에 이제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말해주지만 사마천의 사기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도 이것저것 많아요. 이것저것 많으면 뭐 알기 쉬운 사기, 뭐 사기 열전에서 인생을 읽는다. 사마천의 사기를 좀 보세요. 그러면 뭐 사기 열전에서 배우는 경영학 뭐 이런 것만 봐. 그렇죠. 보지 마요. 경영학은 그런 거야. 사마천의 사기 이거는 이성규 교수가 서울대학 동양사학과 이성규 교수가 사마천 사기는 다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양이 많기 때문에 편역한 책이에요.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사마천 사기.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이성규 교수가 일진 중에 일진 학자입니다. 일진 중에 일진 학자. 제가 교수라고 칭호를 붙여주면 일진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칭호 안 붙여주잖아. 사마천의 사기. 요거를 구해서 사서. 이런 거 사서. 이런 거는, 이런 걸 우리가 레퍼런스북이라고 그러죠. 참조도서라고 그러죠.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여기서, 이거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었어요. 통독했어. 근데 필요할 때마다 또 읽는 거야. 왜 이걸 내가 사마천의 사기를 사서 읽으라고 그러냐. 여기 보면 공자의 일대기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일 먼저 쓴 문헌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공자 세가로.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뭐 좀 어설픈 계획이지만 기회가 되면 동서양에서 역사책 있죠, 역사책. 죽이는 역사책들. 그 중에 반드시 빼서는 안 되는 책이거든요. 사마천의 사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서 제가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자의 논어를 들어갑니다. 책을 펴세요. 요시카와 고지로 이 양반은, 아니, 요시카와 고지는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해석이 달려있는 논어. 요게 책이 제일 얕습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명시책 얼마야? 15,000원. 15,000원 이상인 거 책 있어요? 아직도 15,000원인가 보네. 예.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일본 교토대학의 사학과 교수입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미야자키 이치사다라는 이름을 이 해석자로서만 알아두지 말고 그냥 그거 자체로 기억해 두십시오. 아, 탁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학자입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 이 사람이.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쓴 책으로 국내에 번역되어 나 있는 게 옹정제라는 책이 있어요. 청나라 왕조 옹정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산에서 나왔을 거예요. 옹정제가. 옹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일본의 그 역사학으로는 동양사 연구로는 일본의 이제 동경대학하고 경도대학, 그러니까 교토대학하고 도쿄대학하고 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저는 그 두 개 학파가 있어. 중국사 연구로. 근데 특히나 이 미야자키 이치사다 이 양반은 청나라 옹정제에 대한 연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옹정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중국을 갈 필요가 없어. 교토대학에 가면 돼. 왜냐? 중일전쟁 때 일본군들이 중국에 가서 옹정제 관련 사료를 모두 다 훔쳐왔어. 교토대학에 갖다 줬어. 그래. 교토대학에서 연 인원 9만 명이 동원되어서 모든 사료를 정리하고 옹정학회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해. 얄짤없어. 그것도 무서운 거 사람들이라.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전쟁 끝났는데 바로 연구 시작. 예. 우리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 학교에 있는 양반들은 바빠서 못 하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느라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학교 선생인데 공부 안 하고, 삔둥대고 놀러 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그럼 원령에 쳐야 돼, 원령에. 원령이 뭔지 아세요? 호연, 뭐야? 원령이 뭐야? 이봐, 이미 선생한테 미움받아. 이 형벌의 한 종류야. 네. 이 형벌의 한 종류. 여임동군 알아? 발 뒤꿈치를 칼로 깎아버리는 형벌입니다. 걸어다닐 수가 없죠. 방에 앉아서 공부만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안고 놀러 다니는 놈들은 원형에 처한다. 사마천은 궁형에 처했죠. 궁형에. 궁형은 완전히 궁극적인 할 때 궁자예요. 사마천에 거세식 고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쓴. 하여튼 원형에 처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선생들은. 선생의 임무가 뭐야? 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지. 학생은? 이건 혹은 학생이 해야 될 일은? 응? 아가,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뭐니? 공부야. 공부. 공부 안 하면 뭐 한다고? 다구리. 다구리 말고? 원령에 처한단 말이야. 공부 안 하면. 응? 어? 그지? 잠 오잖아? 손에, 건우야, 잠이 오지? 입에 칼을 물고 자. 입에 칼을 물고 공부를 해. 엎어지면 죽는 거야.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목숨 걸고. 응? 어? 알겠어? 응? 어? 저기, 방글라데시인가요? 거기 치타공이란 데가? 방글라데시 맞죠? 상직, 방글라데시인가? 치타공이라는 데 가면은, 그, 배가, 배도 오래 쓰면 이제 폐선이 되잖아요. 근데 폐선이 되는데 그 폐선에도 저게 많잖아. 저, 고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글라데시 어디 치타공이라는 해변가에서 안전모 하나 쓰고 망치 하나 들고 배를 갖다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번에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저 TV를 안 봤는데,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안전장구가 없으니까. 뻘밭이 아니라 피밭이지, 거기가. 한 달에 한 10명씩 죽는 모양인데. 공부도 그렇게, 뭐든지 사람 목숨 걸고 하잖아. 응? 뭐든지 열심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노노의 메시지가 그거야. 공부는 목숨 걸고 해라. 여기 보면 나와. 이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응? 고노야, 뭐, 학생이 뭐 건강도 챙겨야지. 건강이 어딨어, 임마. 학생은 아파서도 안 돼. 응? 아픈 건 학생이 아니야. 자, 봅시다. 자, 미야자키 선생은 이 탁월한 역사학자로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토대학에 가면 인문과학연구소라고 있는데, 세계에서 넘버3 안에 들어가는 인문학연구소입니다. 인문과학연구소. 응? 죽입니다. 다학제적 연구로는 아주 탁월한 넘버3 안에 들어가는 아주 엄청나게 좋은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계인들 중에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국밖에. 다들 무섭게 하는데,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럼 안 됩니다. 자, 공자 연보 맨 뒤에 펴보세요. 317페이지를. 거기부터 봅니다. 공자 연보. 공자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공구죠. 공구인데, 언덕 구자를 써서, 공자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살이가 어떠한가? 이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공자 연보, 이거는 거기 보면, 옹기니가 사기 공자 세가, 사기의 공자 세가인데, 그 사기는, 사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사기 본기. 그러니까 뭐, 진시황 본기, 뭐 이런 것처럼, 먼저 왕의 치적을 담은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삼국사기, 이렇게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신라 본기, 백제 본기, 고구려 본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를 따서 만들어진 역사 서술 편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편제가 아주 오랫동안 갑니다. 사기 본기. 그 다음에,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일생을 모아놓은 열전, 사기 열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게 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와 전을 합해서 이걸 묶어서 사기를 기전체 역사서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대기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전체로 쓰는 거야. 일단은. 그 다음에,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문서, 이런 것들을 담은 서. 그죠? 그 다음에 연대기를 담아놓은 표. 이런 게 있어요. 서와 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또 있느냐? 세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왕은 못 됐는데, 중국에 보면 제후가 있죠, 제후. 황제 밑에 제후가 있잖아요. 황제 밑에 제후가 있는데, 이런 제후를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쯤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중국의 일개 성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많으니까. 그래서, 요 세가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중국에서 좀 잘 나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그래서 요 세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벼슬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벼슬을 살지 않은 사람 중에 세가에 올라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세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고위직에 오르지 않은 벼슬을 살지 않은 사람인데 세가에 올라갔다. 제후급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이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공자를 급수를 정해주는 거죠. 본기에다 넣지는 못해.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제후급수가 된다 해서 제후급. 그래서 세가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세가가 있어요. 이 사마천이 누구를 열전에다 놓고 이 이제 사기가 재밌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앞에 이성규 교수가 쓴 사기 이제 이해를 위한 해설도 있는데 누구를 앞에 놓고 누구를 뒤에 놓고 이 배열이 아주 오묘하게 돼 있어. 오묘하게. 그러니까 그 어디에다 누구를 거론한 다음에 또 누구를 거론하고 이 순서 있잖아. 이걸 잘 보면 멋진 사람을 앞에 써.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아주 대비되는 인간 말종을 그 다음에 바로 붙여. 그 말종을 더욱 말종스럽게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누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아주 이거 폐륜화를 갖다 그 다음에 딱 얘기하면 이 폐륜이 더욱 두드러 보이잖아요. 사마천의 사기가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어. 이 사기가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꽃을 따버렸어. 그래갖고 할 일이 없어. 밤이면 밤마다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위로 발전하는 거야 아마. 잔머리가, 응? 머리가 막, 아이디어 막, 응?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국리가 사기를 읽으면은 또 한자는 글자 하나 가지고 온갖 걸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개서, 이 서브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부분들이 많거든, 사기가. 어쨌든 공자를 갖다가 유일하게 벼슬을 달지 않은 제후급이 아닌 사람인데도 세가에 올린 사람은 공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자 세가가 있습니다. 그 연보를 지금 보면 옴기니가 사기 공자 세가 그 다음에 춘추 좌전 춘추 공양전 공자 가어 전목의 선진 제자 개념 고변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논어에서 관련된 구절을 찾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지금 거기 춘추 좌전 춘추 공양전 그건 뭐냐면 춘추는 공자가 지은 역사책이고 좌전이나 공양전은 이후에 그 역사책에 대한 주석서예요. 해설서. 공자가 쓴 역사책 춘추 좌전 춘추가 있습니다. 춘추. 춘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 추동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가리켜요. 세월. 연세대학교 신문 이름이 연세 춘추죠. 연세 춘추예요. 저도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그런 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춘추라는 말이 동아시아에서는 춘추라는 말을 하면 시대를 가리키는 시대. 춘추라는 역사책을 썼다. 이 춘추라는 역사책을 지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공자 일생을 봅니다. 노나라 창평 향 추읍 지금의 산둥성 산동성 곡부현에서 태어나다. 공자 세가에 나왔습니다. 부친 승량을 여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사마천의 세가에 공자 세가에 보면 얘기 하나 있어. 야합을 통하여 나왔다 이 말이 있어요. 공자의 어머니하고 공자 아버지하고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든지 야합이라는 말 있잖아요. 들야자에다가 합할 합. 네? 무슨 뭐 카섹스를 했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형식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들야자를 쓰면은 이 양반들이 보리밭에서 이게 아닙니다. 사마천이 거기까지 추적할 수는 없었어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공자를 낳기 위해서 여기까지 추적할 수는 없어요. 야자라는 말이 야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네? 그죠? 그런 뜻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딱 처음에 사마천 공자생을 따질 때 이 사마천이 지금 공자의 안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죠? 좀 그런 거 좀 우리 분식을 해주잖아. 뭐 좀 힘들게 태어났다라든가 이런 식의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뭐 어렵게 태어났다든가 어려울 난자 쓰면 되는데 그래서 다 진작이 근데 굳이 야자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딱 읽으면 사마천이 공자의 안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 단어에서 시작하면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이 맨 뒤에 공자가 이 사마천이 이제 뭘 이렇게 주르륵 서술을 하고 거기다가 태사공, 자기가 이제 또 코멘트를 또 붙여요. 앞에 이미 코멘트를 앞에다 숨겨놓고도 뒤에다 붙여. 천하에 천하에는 생전에 영광을 누린 군주, 현지도 많지만 죽으면 다 잊혀지고 말았을 뿐이다. 공자는 평민이었지만 그 집안은 10여 세대 동안 계속 학자들이 종가처럼 받들고 천자, 왕으로부터 중국의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육경을 논할 때는 모두 공자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는 과연 성인을 극치를 하겠다. 이렇게 딱 코멘트를 품평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출발은 제가 처음에 증조는 공방숙, 방숙은 백화를 낳고 백화는 승려를 낳았다. 흐른 안씨의 여자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바로 처음에 나와버려. 아버지 조상 두세 명 얘기하고 바로 안씨 안진경 할 때 그 안씨 있잖아요. 안씨의 여자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이렇게 써버렸어. 출발은 그랬는데 맨 뒤에는 뭐야? 성인의 극치라겠다 이랬거든요. 엄청난 대조법이 쫙 보이는 거거든. 이게 사마천에 말하자면 이 레토릭인 거라. 멋지지, 멋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돼. 처음 읽고 막 여기다 댓글 달면 안 돼. 여기만 읽고 스크롤 압박이 있으니 계속 스크롤 내려가지고 성인의 극치라겠다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정신없는 놈들 딱 보. 밑에도 달지, 사마천, 뭐, 너 공자 안 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막, 그럼 악플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야합을 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게, 아, 저는 처음에, 물론 알아. 그 아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지식을 차원에서 세가를 읽다가, 이 수사학적인 사마천에 이게 말장난이 뭐, 어디 숨어 있나. 단 하나를 가지고 무슨 장난하고 있나. 이게 분명히 내가 캐치 못하면, 죽은 사마천이 하이 자식 읽을지도 모르는 놈. 니네들은 그냥 표면만 핥고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숨겨놓은 뜻을 몰아내고 있구나. 이런 그 압박이 있어. 스트레스가 있어. 그래서 막 이잡듯이 텍스트를 읽어보는데 그때 아 이게 아닐까. 야합하고 극치라는 말이 딱 앞뒤로 성인의 극치라는 말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그렇게 쓰면 얼마나 멋지겠어. 이게 누구를 막 우리가 비판하는 듯이 앞에 쓰는 거야. 저 자식은 뭐 인간 말종 같고 쪽 막 써. 그럼 끝까지 못 읽고 바로 악플 달지. 강요한 너 안티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끝까지 읽어보면은, 응?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 만들어진 좋은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죠. 공자님 말씀도 사실 그래요. 공자님 말씀도. 그런데 어릴 때 제기를 갖고 놀기를 좋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기가 제기차기의 제기가 아니라 그죠? 이런 거는 제기 이런 거는 뭐 소녀시대 이런 애들이 갖고 노는 거지. 공자같이 이렇게 야베 아이들은 하는 거지. 신경 바짝 쓰이니까. 제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천이 이 지금 세가에서 나온 거죠. 사마천이 아니 어릴 때 뭘 갖고 놀아. 애들이 뭐 이렇게 공기를 할 수도 있고 어? 비석치기를 할 수도 있고 놀이가 많잖아. 중국의 어린애들이 다들 넌 제기 갖고 놀아라. 뭐 난 칼 갖고 놀란다. 이건 아닐 텐데 왜 하필 그 많은 공자의 장난감 중에 또 야합에서 엄마 혼자 살았을 텐데 아버지 일찍 여의였는데 집에 무슨 제사 지낼 일이 있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뭐 굳이 있어. 근데 제사 지내는 도구를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를 왜 했겠느냐. 이게 의문이잖아요.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옛 사람들의 문헌을 읽을 때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 기문의 공무도와 이런 거는 그냥 새끼 또 무협지 썼네 그러면서 읽으면 돼 그냥. 응? 어디서 질질거리려냐. 짜증난다 야. 그냥 인터넷 연재에서 보면 돼. 근데 이 제기를 가지고 놀았다 이게 무서운 거라. 이렇게 이게 이 사마천이 골라놓은 공자가 나 제기 안 갖고 놀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미 공자는 죽었어. 그죠? 사마천이 마음이야 지금. 근데 사마천은 딱 장난감 하나로 제기를 고른 거지. 우리가 돌잔치 날 애들 이렇게 늘어놓고 뭐 하잖아요. 요새 돈 안 집으면 다시 한다며. 돈 안 집으면 다시 한다면서요. 뭐 그런 거 뭐 할 게 뭐 있어. 연필만 쫙 눌러놓으면 되지. 연필도 뭐 여러 종류. 파버 카스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테들러 어? 그렇게 여러 개의 연필을 품질별로 말이요. 뭐 빨간 거 노란 거 해갖고 그다음에 파버 카스텔 색연필 그 앞에는 또 파버 카스텔 필통 샤프 어, 그다음에 페리칸 만년필 이런 식으로 쭉 눌러놓으면 되지. 상공노트 이렇게 뭘 집어도 안전하게. 저는 그랬어요. 아, 우리 애는 참 돌잔치를 안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걸 집은 걸로 간주했어. 근데 이 지금 공자는 제기를 가지고 놀았다. 제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을 생각하지만 제사 지내는 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느 문명권의 예의 범절과 모든 문명의 총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죽은 자를 추모하는 거잖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잖아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장례식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연결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승을 오늘날 다시 되새겨보는 거거든요. 이게 문명권의 총화예요. 우리가 문명권을 가를 때 자 고인도를 남방식 북방식으로 가리죠. 고인도를 뭡니까? 무덤이죠.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고분이 출토되었다. 거기서 다 나와. 그죠? 박물관이야. 그러잖아요. 문명의 총화가 여기 들려. 문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라. 공자는 문명에 관심이 있는 놈이라는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서부터 싹수가 있는 놈이었다는 걸 이게 제기라는 단어로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기로서.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거나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낼 때 말하자면 이런 절차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문상을 가면은 이렇게 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하잖아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이 하면 돼지고기 장수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제 문상하면 이제 절을 두 번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딱 씩씩하게 한번 딱 하고 쉬어 하면 딱 하고 절을 딱 하고 이제 저는 성당 다니니까 딱 이렇게 성호경을 한번 구웠어요. 그랬더니 그놈도 이제 걔도 성당 다니는데 저한테 야, 너 이마 박사라고 한 판만 해? 또 시키고? 한번 더 해야지?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친구가 불광동 살았는데 제가 이제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친구네 집이 잘 살았어요. 2층 집이었어요. 70년대 2층 집이 얼마나 죽입니까? 그 친구 집이 이 양아치 쏘구리야. 걔 방에 담배 연기 팍 학교 끝나면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아버님 그렇게 마음씨가 좋은 분이야. 이 양아치들 다 용서해. 그러니까 게다가 제 친구가 막내 동생이요. 막내 아들이야 막내 아들. 그 집 위로는 형들은 다 성공했어. 이 새끼만 공부 못해. 괜찮아 귀여워 그냥 귀여워. 됐어 큰 아들 의대 갖고 됐어. 이런 공부를 못해도 돼. 우리 가서 개판 치고 양아치 노릇 다 해. 근데 아버님, 윤영이 친구들,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신나지. 걔는 막내고 나는 장남이라 집에서 항상 이게 다구리 당하고 있었는데 그 집만 편해.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번을 하기가 싫더라고. 세배하는 기분으로 한 번만 했어. 내가, 내 마음으로. 너무나 그 애틋함이 벌써 한 20년도 전 일인데 애틋함이 느껴져서 내 마음속으로 아버님 세배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딱 절을 한 번만 했어. 그러니까 내 친구 이 새끼는 뭐 역시 저 민간은 배워야 돼. 나처럼 무식한 놈이 안 돼. 뭐 새끼 나쁜 짓을 해도 말이야. 예의 어긋나는 짓을 해도 뭔가 딱 이게 뒷 설명이 아주 존나게 멋져 막 이러면서 맨날 멋져 보라 이 새끼 씨발아 막 이러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이상한 거라 이제 뭐 딱히 슬프진 않아요. 오래 아프셨기 때문에 다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장례식에서 볼 수 있잖아.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돌아가실 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금기시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딱 절을 했다고 그런 걸 보면 아 우리가 저놈이 이 동네 습관 안 해 이걸 알잖아요. 이게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상복을 3년 입네 7년 입네 그래갖고 우암 송실 이런 사람들 둘러싸고 이른바 상복 논쟁도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세 번을 절을 할 것이냐, 두 번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인사를 몇 도를 굽혀야 되냐, 뭐 조폭처럼 이렇게 형님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 그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을 우리가 유라고 불렀어요. 유교, 유가할 때 유라고 불렀어. 그 집단이. 그러니까 공자는 지가 유가 집단을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이름 집단이 이 집단이 이것 또한 다른 거예요. 노자는 지, 노자 장자에서 도가 철학, 지가 만들었지. 묵자, 묵가, 지가 만들죠. 예전에 묵공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공자는 유가라는 학파를 자기가 창설한 것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내려왔다는 거, 내려받았다는 거, 위로부터 내려받았다는 거.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은 다 손자, 그럼 손자병, 손자라고 알려져 있잖아. 근데 여기를 손자병법, 그러면 병가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 따는데 여기는 공자 학파라고는 할지언정 유가, 공자 감, 유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이게 내려오는 이름이다.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유예요, 유. 이것을 사람들 유라고 그래. 근데 이 유에는 두 종류가 있어. 소인 유와 군자 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소인 유는 뭐냐? 말 그대로 구전받고 그냥 장례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소인유, 군자유 이 구별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공자가 만들어낸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제기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아, 이 양반이 일단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문명 시스템에 뭔가 선이 다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 있는데 공자는 이 집단이 장례를 치르고 예법을 그 제사를 지내는 이 예법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조언을 하던 집단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기능, 스킬이야, 스킬. 기능. 거기다가 하나의 문화사적인 또는 인격적인 의미를 담은 군자유. 정말로 참다운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자기 몸에 충분히 익히면서도 예의와 올바름과 어짐 이런 것들을 갖춘 군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이 구별은 공자가 만들어냅니다. 소인유와 군자유. 이걸 이제 논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어쨌든 공자는 공자가 사마천이 제기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처음으로 나와. 이게 세가에 보면 세가에 보면요. 아버지가 들고 저 어려 했다 이렇게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의 자 중리 성 공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숙량으른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어 방산에 묻혔다. 방산은 노예 동쪽에 있었다. 이 때문에 공자는 아버지 묘자리에 대한 의심을 품었으나 어머니는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공자는 어릴 때 장난을 하면서 늘상 제기를 차려놓고 마치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예를 갖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가 앞에 나와. 맨 뒤에 아 이제 보니 잠깐 놓친 게 있다. 공자는 어려서 제기를 갖고 놀았다더라. 이게 아니라 딱 천벌에다 이렇게 심어줘. 그러니까 보세요. 야합에서 나온 놈이 이건 싸가지 없기로 유명한 놈 아니야. 그죠? 야합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기를 갖춰서 놀고 예를 갖추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벌써 딱 확연한 대비가 나오잖아. 이건 뭔가 한 소식 들은 애다. 어렸을부터 이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 우리 애가 훌륭한 애가 되겠다. 그럼 조현씨 나중에 그럼 제기를 테레비를 없애야 돼요. 오늘날은 테레비. 그놈 테레비가 애들 다 베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제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 부분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단들은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상과 문명을 계승했다고. 그게 중요해요. 새롭게 창시한. 그래서 공자는 나는 그냥 전에 받은 것을 말해줄 뿐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했어요. 사실은 새로운 걸 만들었지만 요게 공자 이제 학문 방법론하고도 연결되는데 그건 좀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그 밑에 가축 사육하는 일을 맡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의 창고지기가 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자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젊었을 때 사회 밑바닥에서 일했다. 그래서 비천한 일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집안 출신이라면 그렇게 다양하게 재주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일단 이게 뭐냐면 공자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이게죠. 창고지기, 가축 기르는 일, 이런 건 밑바닥이잖아. 공자 입으로도 밑바닥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왜냐? 공자는 예수 그리스도, 뭐 석가모니, 공자, 물론 개신교 신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지만, 공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반열에 놓고 성인이라고 부르면 용납하지 않겠죠. 그 몰지각한 개신교 신자들은.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야. 개신교 신자들은 이 몰지각한, 지각 있는 말고 몰지각한. 그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우리 당숙이 목수인데. 그 집에 아들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섯째 아들이 오원이야. 우리 원자 돌림이거든. 다섯째 아들 오원이. 둘째 아들 이원이. 큰 아들은 발을 정자 정원이. 셋째 아들은 또 아들이 다 우원이. 또 우자 우원이. 뭐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국제중 다니고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중요해. 메시지가 중요해. 사립학교, 자 영어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그 다음에 국제중,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느 대학 나왔겠죠. 그럼 성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이건 정말로 성인들의 일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정말로.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어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슴 속에 남는 메시지를 남길 수는 없어. 그죠? 자기가 나는 정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학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방구석에 앉아서 연구만 해야 돼. 나와서 신문에 칼럼 쓰고 그러면 안 돼. 전혀 감동 안 와. 울림 없어. 차라리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 연구업적 탁월하게 내는 게 좋아요. 뭐 저거 그런 거 소용없어. 근데 이 양반들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스승이잖아요. 인류의 스승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공공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읽어보면 너무나 빤한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 출발점이 일상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따다 놓은 것들이 그냥 재미삼아 놓은 게 아니에요. 다 함축된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게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여기 이제 뭐 30살에 자신을 얻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무슨 말이냐? 배움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학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뭔가 규모 있게 생각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30살이 되니까 나도 조금 알겠네 하고 됐다 그러죠. 몇 년 공부했습니까? 15년. 공자님 같이 한 소식 들은 분들도 15년을 합니다. 5년하고 되네 안 되네 뭐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하는 놈들이 널렸어 지천에. 공부를 5년하고 나서 그죠? 15년이야 15년 15년 15년.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른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12년을 공부하죠. 그건 기초. 공자님 때 영어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잖아. 한 번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내가 율곡이 정도만 되면 석학 됐겠네. 지금 율곡이가 여기 앉아있다 생각해봅시다. 공부 못한다고 욕먹는 거라. 너 아는 게 한 번밖에 없어 이놈아. 이렇게 욕먹어.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많아. 12년 동안 기초공부.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1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15년은 해야 아 좀 압니다 소리를 하는데 그냥 막 조금 하고 나서 한 선생님 밑에서 10년을 못 있어. 메뚜기처럼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정말 쑥스러운데 제가 1980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년 2010년이니까 대학에 입학한 지 30년 됐습니다. 내년 되면. 입학 30주년입니다. 막걸리 한잔 하려 합니다. 나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야 좀 알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한 땡땡이도 좀 치고 했는데 이제야 좀 알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15년 동안을 공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공자 일생이 우리에게 그것 자체로 하나하나 저거요. 교훈이에요. 교훈. 공부하는 공부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얻었어. 그래서 가지고 서른 살에 노나라에 온 제나라 경공과 안영을 만난다. 경공이 진 나라, 목공이 패자가 된 원인을 물어 공자가 이에 대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제나라 경공이죠. 경공. 아 이분. 경공 한마디로 포악하고 띨띨하고 욕심 많고 정치 못하기로 한 대표 선수로서 거론됩니다. 이제 논어에 보면 경공 따위를 내가 얻지 뭐 이런 계속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놈이 찍혔어 지금 경공이. 그런데 여기 보면 안영을 만난다는데 안영이 경공의 저기 신하예요. 안영 덕분에 제 나라가 넉넉하고 부유해. 말을 4,000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경공이.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 4,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국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공자는 공자를 만나가지고 뭘 물으냐. 패자가 된 패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게 중요한 말인데요. 패자가 된. 패권을 잡다 할 때 그 패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이 세가에 나와 있는 사마천의 이 선택은 너무나 탁월해서, 너무나 탁월해서, 어떤 사람이 일생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탁월한. 해가, 근데 정치는, 중국에서 정치는 크게 해도 정치와 왕도 정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도 정치는 뭐냐? 부국강병 중심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부국강병. 왕도정치는 뭐냐? 덕으로서. 근데 경공은 당연히 왕도를 물은 게 아니라 패도를 물었겠죠. 부국강병의 비책을 공자한테 물었어. 그러니까는 공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너희놈아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했겠죠. 지금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공과 안영을 만났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뭡니까? 예? 정치죠. 지금 사기에서도 제 경공이 안영과 함께 너를 방문하였다. 옛날 진 목공이 나라도 자꾸 궁벽한 곳에 처해 있어도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공자가 목공은 왕자도 될 수 있었는데 패자가 된 것은 대단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네? 이 경공이 진의 목공이 패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한수 잡은 이유가 뭡니까? 대단치 않네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처음으로 공자가 서른 살에 돼서 지금 내가 뭘 좀 안 해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정치가예요. 이 사람을 공자를 만난 사람들이 정치가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패도와 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이게 바로 공자가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게 처음이잖아. 지금 이게 사마천이 지금 사기에다가 공자의 공식 발언 처음 발언이 뭐냐면 정치에 관한 발언. 그리고 패도는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말. 이게 공자의 말이죠. 그러면 공자는 출발점이 정치에 대한 관심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라 이제. 여기서는 제 마음대로 읽는 거. 공자의 철학은 일단 출발점은 정치 철학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뭐냐? 부국강병이냐 아니면 덕으로서 다스릴 것이냐? 이거. 이 두 가지로. 오늘날에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대통령 입후보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부국강병이야. 지금. 제 나라 경공이야.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국민들도 경공을 원해. 그죠? 경공을 원해. 국민들도. 그러니까 대통령 욕할 거 없어. 우리 자식이야. 대통령이. 우리가 낳아놓은 괴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낳아놓은 거야. 우리 다 마음속에 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너무 넘쳐 흐릅니다. 너무 넘쳐 흐릅니다. 우리 절제하고 마음을 닫고 그저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나 들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로 댓글 올라갑니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너 혼자 공부해. 허경영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욕망이 뿜어져 나와 있어. 욕망이 뿜어져 나왔어. 김원태라는 사람이 문국현 씨한테 붙었던 사람 있죠. 이번에 무슨 책을 냈어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뭐 분노하고 있다. 뭐 욕구를 봐라.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것을 맞춰주는 게 정치인가? 나는 그런 생각. 한편 옳은 소리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정치냐?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공자의 이 말이 너무나 현대적이에요. 예? 진나라 왕이 와서 묻는 거야. 내가 일진 왕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나라 경복이 와서 진나라 목공이 좀 잘 나갔던 것 같아. 그 사람이 패자가 됐어. 비법이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야 이놈아. 왕도를 해야 돼. 대단치도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제 나라 경공은 너야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간 거라. 그래서 공자는 평생 등용되지 못했던 거라. 공자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옛날에 BC 551년 479년에 살았던 사람의 얘기로 읽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정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지금 욕망이 부글부글 넘쳐흐르는 정치예요. 사람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오세훈이도 찍었던 거고 서울시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서울시청에 내가 전에 무슨 서울시청에 뭐 서울시청 그 독서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모임 있어요. 무슨 반딧불인가 뭐 창의 반딧불인가 뭐 있어요. 가서 뭐 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연세가 좀 있는 저기 아주머니신데 저한테 그래요. 저도 아줌마지만 서울시의 아주머니들 너무 밉대. 오세훈 찍어줬잖아. 지랄 발광이야. 서울시 공사 온통 공사. 지금 그 욕망이에요. 뉴타운 욕망 아니야? 지금 그 욕망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왕의 욕망을 패도라는 말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가 야 인마 패도 안 돼. 대단치도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미 여기서 어릴 때 제기를 갖고 놀았다. 15살부터 30살까지 공부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세상에 허드렛 일 열심히 해서 일상에서 출발했다. 근데 제 나라 경공을 만나서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패자가 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공자가 출발점이 어디냐? 공자의 출발점은 정치 철학이고 이제 정치고 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공자의 평생의 물음이었던 거예요. 공자의 평생의 물음. 그리고 정치가가 어떤 정치가가 훌륭한가? 이것을 이제 공자는 기준을 내놓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논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모한테 인사 제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한 노하우를 담고 있는 책인 거라. 근데 그 노하우가 패도가 아니라 왕도기 때문에 읽어보면 마음을 닦으란 얘기로 읽히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쉬었다 합시다.